제가 그런 우리 한국 많은 한국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게 가족들하고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든 가족들은 다 여기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혹은 다른 외국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지내왔고 올해는 다행인지 하여튼간 어머니랑 이모가 같이 계셔서 조금은 저좀 편하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일단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미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미사하고 있겠구나. 같은 미사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같이 아기 예수님이 구유를 놓고 모두가 미사를 드리겠구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무지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 성탄 대축일 25일 남미사로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첫 구절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참에 계셨던 말씀은 창조자였습니다. 창조자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창조자는 창조자로서 또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과연 무엇을 다시 창조하실까라는 생각을 할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우리가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싸워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는 형제들도 있고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친구였지만 그렇죠 안타깝게도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서로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죠? 용서되지 않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 동생, 누나,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서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창조하러 다시 오셨을까? 이 세상에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할때 하느님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나 교리적인 내용일 만큼 하느님 나라, 하느님 공동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24일 어저께 미사 봉헌하고 또 오늘 이렇게 25일 날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기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써 이 조그만 아이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내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이 있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한다면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라는 공통된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성탄절이라는 날이 적어도 우리가 송년회를 하면서 나누는 소주보다는 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주 한잔 하면서 아 그때 미안했어 이렇게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그거보다는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 기쁨이 더좀 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기간 그리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맞이했던 우리는 적어도 함께 나누는 소주 한 잔보다는 더 크게 기쁨을 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